생각 알 수 있었죠. 그대 곁에 내가 있다는 걸 마치 우연처럼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. 가슴 깊이 스며들어온 그리움이 돼버린 한 사람 작은 그대 숨결조차 이 순간에 간직하려 해요. 내 가슴 속에 그대 기억이 머물러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온 만큼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이 시간들이 영원히 곁에 약속해.